이제는 한숨처럼 사라져갈 아련한 추억이란 그대만 이었다면 기다리지 못하고 다 지워 가슴 속에 늘 새겨둔 그대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. 기억해줘요. 너무 아름다워서 슬펐던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내게 돌아와요. 오늘도 나는 끝내 잊지 못해서 Ooh.